허전길 걸을 때면 가슴에 안겨오는 수령님 그 모습, 명절 그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시어 농사 이야기 나눠주시던 그 모습, 그 모습 그립습니다. 아니